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3돌세에 점하여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, 인민군 열사 주모탑, 열사묘들의 27일 환이 진정됐습니다. 환 진정대에는 지방당 정권기관, 근로단체, 공장, 기업소, 농장, 학교 일꾼들, 조선인민군,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,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.